이 시간에는 노래밀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곡이란 무엇인가? 저곡이란 무엇인가 태어난 집이른가 사형가의 실려오는 정다운 모습인가 청대가 약해 이뤘던 땅 청대로 찾은 방법 나의 마음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저국이라 고지에 진다 할랜가 전우 속에 나의 노래 울리던 참호인가 청대를 들고 사수한 땅 청대로 지킨 깃발 나의 가슴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저국이란 무엇인가 좋은 손길 여준 찬가 감성부흥 아리랑이 넘치는 라곤인가 청대가 강해 굳고 난 땅 청대로 받든 죽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대의 저곡을 사랑한다면 그대 진정 저국 사랑한다면 전령의 이름길들을 넘어보시라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전 손길에 눈이 내리네. 이상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